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세 점에서 러시아 보도물들이 특집했습니다. 인터넷 잡지 림 추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편집한 글에서 미제가 도발한 조선 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승리할 수 있은 것은 김일성 주석의 존재적인 군사적 지략과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격찰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는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적개심을 보여주는 미술 작품과 함께 미국의 대참패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크츠크 블로그 스포트루는 조선의 727등 여러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